만고 절세의 애국자 전출위인을 높이 모시어 결의 통일 숙망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비망록.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분열의 상징인 판문점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 시찰을 하신 때로부터 5년 세월이 흘러갔다. 주체 101, 2012년 3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신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위협을 받들어 민족 분열의 비극을 결단코 끝장내고 이 땅 위에 존엄 높고 번영하는 통일 강국을 기어이 일도 세우실 비장한 각오와 철의 의지의 일대의 과시였으며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도발과 전쟁 책동에 단호한 철출을 내리는 백두령장의 불벼락 선언이었다. 역사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5년간은 우리민과 온 결의가 선군의 복음을 틀어지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변만화의 지략 앞에 적들이 얼마나 기절초풍하고 절세위인의 여러 같은 통일애국의 의지와 탁월한 용도의 손길 따라 무겁게 들이운 분열의 장막을 밀어내며 이 땅의 통일의 려명이 어떻게 동토오는가를 매일매순간 격정 속에 절감하여 온 잊을 수 없는 나날이 였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역사적인 판문점 현지 시찰을 단행하신 뜻깊은 다섯돌세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조국 통일 유훈을 숭고한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길에 애국애족의 위대한 영웅 소사시를 아로새겨오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자주통일 시대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는 탁월한 사상 이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어 자주통일 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이 책임지고 온 결의의 힘을 합치어 자주적으로 이룩할 때 대한 우리 당의 통일 노선은 투철한 민족 자주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노선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민족이 그처럼 복잡다단한 정세 속에서도 신심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주통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 올 수 있은 것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주체적인 조국통일 사상과 노선 방침을 제시하시고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기 때문이다. 민족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언제나 결의의 수건인 조국 통일과 하나로 있다 있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탄생 백돌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민족이 일일 천추로 갈망해오는 조국 통일 위협을 반드시 실현하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교례가 근 70년 동안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아갈 것이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역사적인 연설에 접한 온 결의는 우리 민족의 통일 염원을 풀어주실 분은 경의하는 원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배부로 절감하였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그 후 발표하신 수많은 노작들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할 때 대한 사상, 파국 상태에 처한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대통로를 이뤄나갈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현 시기 북남 관계 개선과 나라의 통일 위협 실현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현실적인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주체적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을 제시하신 것은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새로운 역사적 리정표로 되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의 주체적 조국 통일 노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 통일 3대 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온 교리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 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실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었다. 특히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들고 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때 대한 새로운 투쟁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 통일 사상과 업적을 최고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만이 집대성하여 제시하실 수 있는 탁월한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입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상, 온 민족은 조국 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민족 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는 사상을 비롯하여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밝혀주신 고귀한 사상 이론들과 방침들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의 조국 통일 위협은 자주의 궤도를 따라 확고히 전진하게 되었으며 내외 분열주의 세력의 악랄한 방해 책동 속에서도 민족 대단결의 기치 밑에 조국 통일의 주체적 역량은 끊임없이 장성 강화될 수 있었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 양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치어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 대단결 이념의 참뜻이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의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조국 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고 하시면서 조국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뚜렷이 천명하시었다. 온 교리를 거적적인 투쟁으로 불러일으켜 이 땅 위에 번영하는 통일 강국을 하루빨리 일도 세우시려는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통일 경륜과 뜨거운 민족애가 넘쳐 흐르고 있는 것으로 하여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 통일 사상과 방침은 민족의 밝은 미래를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온 교리를 자주 통일 위협의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천리해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이론 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조국 통일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어 자주 통일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신 것은 조국과 민족 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자주 통일의 불멸의 지침이 있기에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 통일 유언을 받들어 겹사이는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희망과 신심에 넘치어 통일 애국 기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기울이시어 우리 교리에게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대강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조국 통일 투쟁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민족의 절절한 통일 요문을 풀어주실 유일한 용도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는 민족의 요문을 한 몸에 재현하시고 역사의 온갖 도전 속에서 조국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탁월한 영도자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호히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은 안팎의 반통일 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을 동반하는 매우 간과하고 어려운 투쟁이다. 돌이켜보면 비핵 개방 3천과 선핵 포기와 같은 극단적인 대결 정책을 내들고 반통일 책동에 광분하던 이명박 역도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후 권력의 자리에 들고 앉은 박근혜 역도는 선임자를 무색히 할 반통일 대결 망동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놓았다. 민족의 절절한 통일 요문을 기호히 실현하실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책동을 제압하고 조국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애국의 적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의하여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획기적이고도 현실적인 제안들과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3돌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단체들이 공동통일 행사를 진행할 때 대한 제안,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 제안을 비롯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들은 그 뚜렷한 증시이다. 특히 오보이 수령님께서 조국 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생애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스무돌씨 되는 뜻깊은 해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할 때 대한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을 발표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국방위원회의 공개 소환을 남조선 당국과 여러 정당 단체들 각계층 인사들에게 보내였다. 우리의 적극적이며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2014년 2월에 진행된 북남 고위급 접촉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으며 쌍방이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면서 북남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때 대하여 합의한 공동 보도문이 채택되었으며 그를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도 실현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2014년 10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일행의 인천 방문과 같은 특별 조치를 취해주신 것은 극도의 초미한 대결 상태로 치닫던 북남관계를 완화로 돌려세울 수 있게 한 파격적인 사변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조국 해방 일운돌 시대는 2015년에도 온 민족의 힘을 합치어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때 대하여 호소하시고 그를 위한 폭넓은 제안을 내놓으셨으며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금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2015년 1월에 진행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에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결의가 통일애국의 불타는 일념으로 한 사람같이 떨쳐나 자주 통일의 대통령을 힘차게 이뤄나갈 때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6.15 공동선언 실천 북남해외촉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와 조국해방 1운돌 행사를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성대에 개최할 때 대해 합의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패당은 북남해외의 3자 합의에 따라 진행되게 된 민간통일 행사마저도 그것은 정치성 배전이 뭐니 하는 당시하는 구실을 붙여 끝내 가로막았으며 전민족적인 통일 행사로 들끓어야 할 8월에는 모략적인 의문의 지뢰 도발 사건을 구실로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으로 몰아갔다. 천하를 한 손에 휘어잡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초강경 대응조치와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 실현으로 역경을 순정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고 적들의 무모한 전쟁광기를 단숨에 제압하시는 빛나는 쾌승을 안아오시었다. 박근혜 패당이 8.15 합의 정신을 배반하고 또다시 동족대결 책동에 매달리는 험악한 속에서도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과 북남 노동자 축구대회가 진행되고 제1차 북남 당국회담이 개최될 수 있은 것은 북남 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이 모든 것을 복종시키려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과 인내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남 군사당국회담을 가질 때 대한 제안을 내놓으시고 그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해주시면서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영도하시었다. 만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성 있는 노력과 제안들에 호응해 나왔더라면 북남 관계가 지금과 같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최악의 국면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자주 통일 위협 실현에서도 새로운 전전이 일어났을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중적인 반정부 투쟁은 동족이 내민 화해의 손길을 뿌리치고 한사코 불신과 적대, 대결과 전쟁 책동에 광분하며 북남 관계를 완전 파국으로 몰아놓은 박근혜 패당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의 폭발이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를 받아야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조국통일의 활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지난 5년간의 실체험을 통하여 온 조리가 간직하게 된 절대적 진리이며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온 교리를 한 품이 하나 통일의 국위로 이끄시는 불세출의 대성인.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폭력으로 온 교리를 한 품에 안으치고 참된 통일의 국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지난 5년간 고미한 인덕과 유라같은 애국애족의 정으로 온 교리를 통일애국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 세우시고 거적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용도하시었다. 민족적 양심이 있고 조국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 통일의 한 길에서 손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민족 대단합의 숭고한 뜻이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찾아오는 남조선과 해외 동포들을 언제나 따뜻이 맞아주시고 뜨거운 동포의 애정을 부어주시었다. 천만 뜻밖에도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대국상의 나날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 평양에 온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오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 문형진 세계평화위원회 회장에게 베풀어주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각별한 은정은 온 교리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여 위로를 받으셔야 할 분은 자신이시건만 오히려 평양에 온 해외 동포들을 위하여 위로연까지 차려주시고 사소한 불편도 있을 때라 다시만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이시였다. 반통일 세력의 동족 대결과 전쟁 책동으로 북남관계가 극도의 파국상태에 처해 있는 속에서도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통일의 한길에서 인연을 맺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기업가가 사망한 날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 유가족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과 조전, 구두 친서를 보내주시며 따뜻히 위로해 주시었다. 문선명 세계평화연합 총재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기업에 적극 기여한 그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어 친히 조전과 화한, 추모의 말씀도 보내주시고 조국 통일상까지 수여하도록 하신 절세위인의 숭고한 의료와 다심한 인정미에 원민족이 감복하고 매혹을 금치 못하였다. 정녕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숭고한 민족애와 대같이 넓은 봉역은 내외 반통일 세력의 온갖 악랄한 분열주의 책동을 짓부시고 민족 대단결의 장엄한 새 역사가 펼쳐지게 한 무궁무진한 원천이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민족 대단합을 실현하여 자주 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이뤄나가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북남 해외 제정당 단체들과 개별 인사들이 참가하는 통일 대회합을 개최할 때 대한 역사적인 지안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할 때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북과 남 해외 온 교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불러일으키는 속에 지역별 해외 동포 단체들과 남조선의 진보 인사들, 통일운동 단체들과 야당들은 물론 청와대와 국무총리, 장관들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진정이 담긴 편지들이 보내어졌으며 통일대회합 참가를 요청하는 각계층 동포들의 대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개최를 위한 북남 해외 실무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온 교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소망을 담은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것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유라같은 통일의지와 정력적인 용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그러나 외세 추종과 동족 대결에서 살 길을 찾는 박근혜 패당은 우리의 연속회의 제안을 위장평화공세로 매도하면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실현을 위한 교리의 전진도상에 2중 3중으로 차단봉을 드리웠다. 북남관계와 조국 통일의 새 역사를 쏘나가려는 동족의 송이는 제의와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고 외세와 야파여 군사적 도발과 전쟁 대결 책동에만 미쳐날뛰는 박근혜 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죄악은 원민족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족 대단결에 조국 통일이 있으며 통일 강국에 창창한 내일이 있다. 온 결의는 애국애족의 최고 화신이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덕망과 민족 대단결의 경륜에서 존엄 높고 보령하는 통일조선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확신성 있게 내다보고 있다. 선군의 복음으로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신 위대한 수호자,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는 선군의 복음으로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은인이시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비적 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나라의 강성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장장 75년을 헤아리는 우리 민족의 분열사에서 지난 5년처럼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조선반도 정세가 극도에 달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압박과 제재 봉쇄 책동은 그 규모와 성격,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문자 그대로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동족압살 야망이 환장한 박근혜 폐당은 금을 쓴 제재 압박을 두드려대며 하루아침에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폐쇄하는 것으로 북남관계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았으며 미국 상전과 함께 군사적 대결과 모략적인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선군의 보금으로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제재 압살 책동과 반공화국 모략 소동들을 산산이 짓부셔버리시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제시하시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하신 것은 적들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 조국의 존엄과 안전,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신 공적 중의 대공적이다. 우리의 초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 발사, 핵탄도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 분야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사변들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을 혼비백산케 하고 있다. 지난해에만도 우리 공화국은 초수소탄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데 이어 핵탄두의 실물 공개, 탄도로켓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 시험, 대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 지상 분출 및 계단 분리 시험,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10 시험 발사 등 핵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대 조치들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취하였다. 얼마 전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100%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완성한 주체탄, 주체무기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의 시험 발사는 적대 세력들의 뒤통수를 또다시 호되게 답새긴 충격적인 특대 사변이었다. 이제는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쏟아부어 방위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여도 북의 핵타격을 막아낼 수 없게 되었다. 북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패배자들의 탄식과 비명이 적진영에서 연방 울려나오고 넝마처럼 꿰진 미국의 핵우산 밑에 놓인 괴뢰들은 극도의 공포에 찔려 미친 것처럼 안보 소동을 피우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백두의 담력과 배짱 천리해안의 예지와 탁월한 용도로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져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는 핵전쟁의 참화가 열백 번도 더 덜 씌워졌을 것이며 민족의 생존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8월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을 감행하는 적들을 단판장에 끌어내고 전쟁 적중이로 치닫던 엄중한 위기를 평정할 수 있은 것은 우리의 무진막강한 핵무력, 자위적 국방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모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항시적으로 전쟁 위험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때처럼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이 눈앞의 현실로 닥쳐온 적은 일찍이 없었다. 미국의 사축하에 괴뢰 군부 깡패들은 전선 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 폭발 사건을 덮어놓고 우리의 소행으로 우겨대며 중단되었던 심리모략 방송을 재개하고 반공화국 기라 살포에 광분하다 못해 신성한 우리 영토에 수십 발의 포탄까지 포보됐다. 온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조선반도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그 시각, 우리 조국, 우리 민족, 우리 교리를 위하여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중대 결단을 내리시고 극적인 조난을 이룩하신 분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이시었다. 절세비인께서 미국과 괴뢰 호전강들의 도발적 망동을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무자비하게 제압해버릴 만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을 뱃심있게 주도해 나가도록 이끄시었기에 무전무혈의 역사적 대승리가 이룩될 수 있었다. 선군의 강력한 복음, 무진막강한 자비적 핵무력 위에 저국과 민족의 안녕도 있고 평화도 있다는 것이 역사와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고귀한 전리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동방의 핵강국 전략 로켓 강국으로 망방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다. 선군의 복음이야말로 조국 통일과 평화와 번영의 가장 강력한 담보이며 우리의 자비적 해국지력이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감히 해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5년간의 실생활 과정을 통해 온 교리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크나큰 긍지이고 자부이다. 날강도 미국이 핵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며 우리 민족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으며 정의의 핵국제력을 틀어지었기에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못해낼 것도 없다. 지금 미국을 괴수로 하는 불순족대 세력들이 대조선 고립압살책 등에 더욱 요를 올리고 있지만 그것은 날로 강화되는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리우고 가련한 주구들을 달래기 위한 한갓 호세에 지나지 않는다. 가증스러운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결의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믿음직한 핵 억제력을 마련해 놓으신 불세출의 선군 영장이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 것이다. 하늘이에 닿은 담없는 흠모, 민족의 크나큰 긍지. 만고 절세의 애국자, 촌철위인이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로 조국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과 온 혈의 긍지는 하늘 끝에 닿아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은 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 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북과 남 해외 전체 조선 민족은 민족의 통일 염원을 한 몸에 체현하시고 내외 반통일 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치어갈기시며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와 매혹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남녀 교례들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뛰어난 영도적 자질과 위인적 풍모에 대하여 절감하면서 그분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실 걸출한 영도자 통일의 영수이시라고 열렬히 칭송하고 있다. 김정은 최고 영도자님에 의하여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통일 영도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는 김정은 최고 사령관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무적 필승의 령장을 모시어 민족의 통일 위협은 반드시 성취된다. 김정은 최고 영도자님께서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사상과 영도에 기초한 정치를 펴고 계시며 6.15 공동선언, 14선언에 입각한 통일노선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견지해 나가신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언론들의 위인 흠모의 열기는 정녕 끝이 없다.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민족의 태양을 우러르는 남녘 민심은 인터넷 신문들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 김정은 최고 영도자님은 온 세계가 김일성, 김정일 민족을 우러러보게 하겠다는 배짱을 지니신 젊은 지도자이시다. 김정은 최고 영도자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공화국의 모습에서 세계는 통일된 조국, 우리 교리의 내일을 보고 있다. 김정은 최고 영도자님께서 계시어 민족의 미래는 창창하며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그토록 염원하신 사회주의 강국, 조국 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 것이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통일조선의 영수로 열렬히 흠모하는 위인 칭송의 미아리는 해외 동포들 속에서도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다. 김정은 최고 영도자님의 영도력을 능가할 지도자는 세상에 없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성군혁명의 승리를 앞당겨 가시는 김정은 최고 령도자님께서 계시는 한 민족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미국에 대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지도자,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데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배짱을 지니신 분. 이것이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고 있는 담없는 칭송의 목소리이다. 일본의 한 군사평론가는 김정은 동일 전략 미국을 제압하다라는 제목의 도서에서 김정은 최고 령도자께서는 미국을 쥐락펴락 길들여 나가실 것이며 결국 미국은 스스로 조선에 대한 제재를 풀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남조선과 일본에 조둔한 미군도 철수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최고 령도자께서는 조미 대결에서 끝끝내 승리하시어 통일 조선 건설에 초석을 마련하실 것이다. 김정은 최고 령도자께서는 백두위협의 계승자로서 5천년 역사에 특기할 위대한 민족의 영웅, 애국자로 칭송받으실 것이다 라고 의미심장한 예평을 하였다. 그렇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는 눈부신 태양의 빛발로 자주통일의 앞길을 휘양히 밝혀주시는 우리 민족의 탁월한 영도자이시다. 김정은 용도자께서는 조선인민이 떳떳하고 존엄 있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시었으며 조선을 대국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동북아시아 안정의 관건적인 고리로 되게 하시었다고 한 외신 보도와 조선은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의 가장 완강히 도전할 수 있는 군사적 실체, 미국이 주도하는 새세기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돌파구를 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한 외국의 한 대학 교수의 고백, 조선인민이 김정은 각하를 당과 국가 군대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때로부터 국제사회는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은 물론 세계 평화를 완벽하게 수호하시는 또 한 분의 걸출한 용장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한 어느 한 나라 군부 인사의 격찬 등은 절세 위인을 모시어 최상의 경지에 오른 우리 조국의 전략적 지위에 대하여 세계가 어떻게 보고 얼마나 경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신뢰이다. 온 결에는 백두산 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 앞에 내외 호전광들의 침략 전쟁 도발 책동이 여지없이 부셔져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현실을 보면서 새로운 신심과 희망에 넘쳐 통일애국 성전에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다. 만고 절세 애국자 전출위인께서 그려보시는 통일강국, 그것은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 강의한 민족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 나가는 선진 문명국,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핵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위대한 조국이다. 조국 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지만 절세 위인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민족의 존엄과 긍지, 단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며 도도히 전진하는 우리 결의 장엄한 통일 대행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백두의 억센 기상과 담력을 지니시고 내외 반통일 세력의 횡포한 도전을 짓부셔버리시며 조국 통일 위협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온 결의가 얼싸안고 통일 만세를 목청껏 부를 환희로운 민족적 대경사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3월 4일 평양.